버릴 거야 숨겨둔 날. Yeah. 누구보다 높게 올라가 I'm so fly. 3년 6개월이란 시간은 내게 약. 하루하루가 더 이상 짐이 아닌 기대감. 잃을 게 없어 왜냐면 내게 날 숨쉬게 하는 음악과 춤과 무대가 있기 때문에 난 계속 노래하겠지. 1분 1초가 1년 같았던 시간이 어쩜 매일 힘들고 매일 아프고 울다 잠들고 시계가 고장났고 마음도 고장난 중 힘들 때 노래를 했고 아플 때 노래를 했죠. My love 잊을 수가 없어요 함께 한 시간 3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픈 시간 속에서 날 놓아줄게요 My love 믿고 열정 있기 때문에 시작한 이상 내게 등 돌릴 수 없어 이제 시작한 비상 한숨 쉴 시간조차 없던 지난 날들 그 어떤 것과도 비교 안 될 노력의 값어치 꿈이 있고 열정 있기 때문에 시작한 이상 내게 등 돌릴 수 없어 이제 시작한 비상 한숨 쉴 시간조차 없던 지난 날들 그 어떤 것과도 비교 안 될 노력의 값어치 I need this.